만약에 그날 시험을 봤다고 하면 1교시 국어 시간 한 20분 정도 지났어. 3.6의 여진이 또 와갖고 흔들렸다고 하더라고요. 다음날도 여진이 계속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들이 포항 울산 쪽에 계시거든요. 경주 지진 때부터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생존 가방 챙겨서 대피하시고 그런 걸 계속 페북을 올려주시는데 저도 좀 불안하고 마음이 안 좋아서 솔직히 잘 못 자겠더라고요. 거기 계시는 분들은 투명컵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계신데요. 흔들리는 거를 느낄 수 있어서 올려놓고 가시더라고요. 저는 지진 난 날 저녁에 동네 분들이랑 같이 지진 얘기 진짜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나,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원전 공론화위원회도 얼마 전에 끝났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거 다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다시 펼쳐지니까 여자 중학교였나? 포항여중 대피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해가지고 어느 중학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흔들려가지고 아이들이 담임 선생님이 안 계셔서 일단 바깥으로 나왔는데 옆반 선생님들이 다시 들어가라고 그랬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또 선생님 말을 무시하고 뛰쳐나온 거지. 뛰쳐나왔더니 뭐 벌점을 받고 다시 교실로 들어갔을 때는 교실에 천장이 무너져 내려앉아 있었대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그 선생님 선생님 말을 아이들이 듣고서는 다시 교실로 들어갔었으면은 크게 다쳤겠죠. 서울 지역은 좀 덜, 그래도 서울 지역에서 느끼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느끼셨답니다. 네, 저도 느꼈어요. 참여공주 느끼셨대요. 예. 저는 못 느꼈고. 바쁘셨어요. 아래쪽에서 작년에 경주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때 경험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계속 불안에 떨고 있으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 중에 경주 때 지진 때문에 어느 어린이집에서는 대비하려고 아이들한테 자전거 헬멧 모자 이제 안에 조금 푹신푹신하고 위에는 딱딱하니까 그거를 씌워주면 좋을 것 같아서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맞춤 제작을 했대요.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선생님들이 낮잠 자는 아이들을 깨워서 차분히 아이들 모자 씌워서 2, 3분 안에 대피를 다 했다고. 그래서 페북에 아이들이 파란 모자를 쓰고 대피하는 그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훌륭하네요. 아직은 훌륭하네요. 우리는 덜 느껴도 아래쪽에서는 상당히 지금 민감하고 불안해하고 있어요. 일주일 후에 수능 볼 수 있을까요? 글쎄, 포항 쪽에서는 아이들한테 뭐 어느 쪽에서 볼 건지 자체 검사를 하고 있다고. 전체 수험생 중에 포항에 있는 수험생은 100분의 1이라고 하더라고요. 100분의 1을 위해서 일주일을 연기한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람 혹은 뭐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죠. 이 100분의 1을 위해서 100분의 99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지금 마련이 되고 또 다들 동의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고3 수능생의 엄마로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런 말도 나온 적 있죠.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하지만 그래도 연기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내가 있는 지역에서 그러한 천재지변이 일어났으면 우리 아이는 불안한 상태에서 수능을 보고 딱 그 연기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대박! 함께, 연대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우리 아이도 이 아이들도 세월호를 겪은 아이들이잖아요. 네. 그냥 받아들이더라고요. 걔네들이 못 보니까 같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토부인가요? LH공사에서 비어있는 집 160가구를 포항에 계시는 피해자분들한테 제공한다고. 다스는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요즘 새로 지은 집들이 필로티 구조를 밑에는 뻥 뚫려있는 기둥 위에다가 맞아요. 집을 올리잖아요. MB 때 건축 규제를 풀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래요. 포항에서 지진 피해 사진들을 찍어서 올려줬는데 많이 부서지고 더 피해가 더 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장사를 집장사들을 박근혜 때도 지진 안전 예산을 95% 삭감을 했대요. 이명박 때는 이명박대로 그 건축 규제 완화를 했고 세월호도 결국은 결국 그렇죠. 네, 증축한다고 이명박이 규제를 완화해서 그런 거였잖아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입관식이 목포신항에서 오늘 있었죠. 돌아오지 못한 5명 미수습자 가족들께서 다른 국민들한테 미안하다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미수습자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뼈 한 조각이라도 좀 찾았으면 해서 여태까지 버틴 거였는데 국민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그만뒀다는 게 되게 가슴이 아픈 거죠. 세월호 인양되기 전에 돌아오지 못한 9명 그분들이 팽목항 거기서 그렇게 기다리지 않으셨으면 인양까지 안 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기다리셨기 때문에 박근혜 탄핵되자마자 인양한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고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건데 좀 아프네요. 그래서 이제 안산에 살던 남현철, 박영인 학생하고 양승진 선생님 세 분은 안산에서 장례식장이 차려지고 월요일 날 발인하시고 그 다음에 권재근 서울 아산병원에서 그분 아들 권혁규는 서울 아산병원에서 월요일 날 6시에 발인이 있다고 미수습자 가족분 중에 한 분의 인터뷰가 이런 인터뷰가 있어서 사실 더 기다린다면 기다릴 수도 있다 그럼에도 목포 신앙을 떠나려고 하는 것은 홀로 남겨질 수 있다는 공포 때문이다 그럴 수도 있겠다. 한때 같이 아파했던 사람들을 점점 미워하게 될까봐 또 그들이 세월호를 괴물로 바라볼까봐 그게 겁나서다 라고 하는 인터뷰 기사를 봤어요. 또 오늘은 정말로 기억할 만한 날이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참여공주는 잘 지내셨나요? 제가 세월호를 이번 주에 봤어요. 아 목포 갔다 목포, 오셨죠? 목포 신앙에 깜깜한 밤에 2년은 2년인지 출장으로 목포를 가게 됐다가 일을 다 끝낸 후에 밤에 가게 됐죠. 혼자 가셨어요? 네. 사람들 다 숙소에 다 들어가고 저만 이렇게 따로 나와서 택시를 타고 가는데 비싸더라고요. 목포 신앙 간다고 세월호 보러 간다고 이제 택시 기사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목포 대교가 생겼더라고요. 겁나 멋져요. 겁나 멋져요. 찬미님 입에서 겁나라는 단어가 케이블카가 생긴대요. 유달산에서 막 그런 얘기 들으면서 또 이렇게 목포 다리를 건너서 딱 갔는데 그 이제 택시 기사분이 저보고 세월호 저기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를 틀었어요. 깜깜한 곳에 조명이 비춰졌기 때문에 멀리서도 그냥 딱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 억한다는 거를 잘 몰랐어요 예전에 억장이 무너진다는 것을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억하면서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많이 울었는데 택시 기사분이 나올 때 힘드니까 자기가 좀 기다려주겠다고 충분히 보시고 진짜. 오시라고 그래서 내려가지고 철조망이 채워져 있어서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걸었는데 좀 깊게 걸어가니까 계속 개 짖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무서웠어 하여튼 뭐 개도 있고 찾아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밤에 몇 시쯤에 가셨어요? 한 9시? 10시? 그럼 깜깜했을 텐데 저는 아직 세월호가 괴물처럼 보이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인터뷰 기사에 그 미수습자분들이 세월호를 괴물로 느껴질까봐 그게 그렇게까지 되지 않기에 하기 위해서 이제 그만둔다는 인터뷰를 보고 좀 마음이 좀 아프긴 해 사실은 되게 고민했어요 내가 목포로 출장을 갔는데 볼까 말까 저는 가슴이 그 가기 직전까지 계속 고민했거든요 내가 보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근데 갔다 오고 나서 참 잘 갔다 왔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항상 그 낮에 사진을 봤었고 제가 갔을 때도 낮이었었거든요. 그러는데 밤에 그 밤에 찬미공주가 보내준 거 보니까 기분이 더 침울하다고 해야 되나? 다스는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오늘 행진이 있어서 4.16 광장에서 여의도까지 걷다가 지금 왔어요. 오늘의 구호는 뭐였나요? 아, 자한당이 해체하라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오늘의 구호는 제대로 된 특별법을 입법하라 진실방해 자유당 해체 참사 책임자 처벌하라 국가가 책임져라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이거였던 것 같아요 11월 24일 날 세월호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자동 상정되잖아요. 수정을 해야 되는데 여당 3명, 야당 6명인데 4명으로 수정을 하려고 안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이 3명 이상을 추천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저희가 특별법을 만드나 마나 자유한국당이 방해를 할 것 같아서 해야 되는데 국민의당은 왜 이 수정안을 못 만들게 하는 거죠? 당리 당락을 세월호 갖고 하는 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분노합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자유한국당 세월호 교통사고 주호영이 얘기했고요. 네. 학교 수학여행 가다 희생 심재철이 얘기했죠. 네. 가족 이성이 있냐 해서 이완영이 얘기했고요. 시체장사 거지근성이라고 김순례가 얘기했죠. 그다음 세월호 인양 포기하자고 김진태가 얘기했고요. 뭐 노숙자들 있는 이런 식으로 발음한 김태음이 있고요. 세월호 자파단체 색출하라고 한기호가 얘기했고요. 네. 특조위는 세금도둑이라고 김재원이 얘기했죠. 특조위 예산 낭비한다고 정진석이 얘기했고요. 특조위 특정 정치단체라고 김정은이 얘기했고요. 대통령 조사 위법 행위 안효대가 얘기했고요. 네. 대통령 조사는 일탈이라고 원유철이 얘기했죠. 이런 쓰레기들. 제가 다 캡처했죠. 버려. 포항 지진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네. 네. 네. 네. 네. 맞아요. 그 사람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이라고 얘기했나? 지금이 뭐 샤머니즘인지 그러니까 사람들이잖아. 왜 뭐 경주 지진은 뭐 박근혜 정부의 심판이냐 막 사람들이. 다스는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포항이 또 MB 집. 아 진원지가. 진원지가. 더 가깝다고. 그러네요. MB에 대한 심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MB는 곧 잡혀갑니다. MB가 일요일날 나갔다 왔잖아요. 네네. 출국할 때 MB가 네. 적폐청산은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다스는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이명박이 출국할 때 그러고 나갔어요. 네. 그 반응에 네. 이제는 조용히 찌그러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더 이상 얘기를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들어올 때는 그냥 조용히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그 이동관 그 사람이 대변해주고 기자들 얘기를 자기가 받아듣고 질문해주고 이명박의 차에 타고 네. 옆으로 돌아서 그 차를 타려고 그랬는데 이명박이 먼저 차에 타고 가버렸어요. 이동관을 냅두고. 아, 정말. 그 동영상 있어요. 그 길까지 막 쫓아가서 나를 두고 그냥 가면 어떡해. 막. 나를 두고 가면 어떡해. 진짜 그랬어요? 차 어딨어. 막 이러면서. 큰 길까지 나왔는데 그게 동영상에 다 찍혔어요. 왜냐하면 기자가 계속 쫓아가면서 질문을 하니 그 동영상 있어요. 찾아보세요. 자기네가 급하면 다 버린다. 이렇게.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네, 이동관아 입 좀 열어라. 조만간에 열 수도. 막 열어라. 다스는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수정님은? 사업 마무리가 11월까지예요. 사업의 마무리가? 네. 예, 저희가 전반기에 일을 못했어요. 대선도 있고 더워서 또 쉬고 더워서 쉬어? 90, 11월에 모든 걸 하려다 보니까 같이 일하는 20대 친구가 있는데 네. 저한테 살려달라고. 마을에 축제가 워낙에 10월, 11월에 많기도 하고 다들 비슷한데 90, 11월에 모든 마을의 사업이 다 몰려있고 네. 거기에선 또 이제 가재울라디오에서 해줬으면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재울 라디오가 서대문의 마을 사업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네요. 아유 그럼요. 박수! 마을 사업이 발달된 곳이 서대문 마포? 마포도 아, 있고요. 마포. 성북 네. 노원도 아 맞다 맞다 노원도 만만치 않죠. 얘기를 듣죠. 그리고 서대문이 약간 중간 정도. 어디가 제일 활성화된 것 같아요? 단체나 그런 데가 많은 데는 마포나 뭐 성북 여기를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동작도 좀 오래된 관악도 많고 서대문에는 시민단체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지금 막 생기고 있는 그런 단계. 어떻게 이 마을 사업을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오늘 뭐 내용이 이거인가요? 아니 그냥 나오셨으니까 궁금하니까. 네. 가재울 라디오 시작하면서 저는 마을 활동을 네네. 2013년도에 시작했어요. 미디어 활동을 소위 말하는 중앙에서 하다가 중앙은 뭐죠? 대선 공약 만들고 미디어 관련해서 뭐 그런 것도 하고 제가 영상 작업도 하고 뭐 제가 원래 다큐멘터리 작업을 네. 해서 뭐 이렇게 영상 기획도 좀 하고 그리고 그러다가 미디어 운동이라는 영역에서 활동하다가 이제 그 중앙에서 활동하다가 네. 이제 유명하신 분들 만나고 그러다가 네, 이제 동네에서 좀 제가 서대문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동네에서 좀 해보고 싶어서 이거 시작하기 전에 한 7, 8년 전에는 공동체 미디어 관련한 정책 활동을 좀 했었어요. 되게 공동체 미디어 얘기는 많이 하는데 우리 동네는 정작 없어서 우리 동네 좀 만들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2013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고 가재울 라디오가 마을 라디오다 보니까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해야 같이 교류가 생기고 사람들 만나니까 이제 그 활동도 같이 시작한 거죠. 근데 왜 가재울 라디오죠? 서대문 라디오가 있었어요. 아 있었어요? 저희보다 조금 일찍 시작한 팀이 서대문 라디오가 있었는데 활동을 활발하게 하진 않으세요. 저희가 그 이름을 되게 아까워. 좀 이름을 또 저희가 이렇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가재울로 했죠. 왜 근데 가재울이에요? 이 지역에 남가자동 북가자동이거든요. 네네. 여기가 옛날 지명이 가재울이에요. 그래서 가재울 뉴타운이 생기면서 옛날 이름이 다시 온 거예요. 2013년도에는 가재울 뉴타운이 없었는데 만들고 있었죠. 만들고 있는 걸 아시고 가재울 라디오라고. 가재울이라는 용어를 원래 쓰기도 했어요. 조금씩. 가재울 뉴타운 이렇게 일상적으로 쓴 거는 뉴타운 되면서부터고 원래 명칭은 있었죠. 오래된 명칭은. 가재울이라고 해서 네. 가제트 생각했죠. 형사 로봇 가제트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개 막 이런 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가재울에. 하나는 가재가 많다. 라고 해서 가재울이고 또 그러니까 두 가지 설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는 가장자리 동네라는 게 가재울이래요. 가장자리 동네. 가재가 원래 가장자리라는 거예요. 우울은 그리고 동 뭐 이렇게 동네 뭐 마을 이런 걸 우리라고 하잖아요. 그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 그래서 서대문이 서울의 거의 끝이었거든요. 옛날에. 지금은 조금 더 넓어졌지만 가재가 있으려면 강이나 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모래내라고 네. 원래 모래. 사천인데 여기에 가재가 못 산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가재 우리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옛날에 뭐 가재를 잡았다는 사람도 있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들어가서 놀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더 이상 들어가진 않는데 옛날에는 가재도 작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모래내가 홍대까지 연결된 건가요?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한강의 지류라고 하나요? 지류죠. 홍대천과 불광천이 따로 가다가 합쳐지고 그게 한강으로 들어가는 거죠. 불광천은 은평구랑 그 서대문구 그 사이에 흐르는 게 있고 홍대천은 저기 남가자동이랑 홍은동 사이. 가재 우리 가재가 많다는 거일 수도 있지만 이 가에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제가 옛날에 살던 동네에서 여기 남가자동 북가자동까지 오는 버스가 있었어요. 제가 자다가 몇 번 왔죠. 궁금한 게 있어요. 라디오가 아니고 왜 라디오예요? 옛날 느낌을 내고 싶었던 것 같네요.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검색하면 안 나오는데 검색할 때 라디오로 하니까 그래서 그렇죠. 라디오로 찾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러분 가재울만 검색하셔서 나옵니다. 뒤에 라디오를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재울만 치는 걸로. 가재울만 팟빵에서나 아니면 페이스북에서나 가재울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연 얘기 참미공주? 네네.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금요일날 8시 토요일 일요일 4시에요 Something Missing이라고 고요한 밤 왕이 나셨네. 주요 컨셉은 성스러운 밤에 태어난 왕에게는 신체적 비밀이 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입막음의 행포와 폭력 모든 것이 서서히 음흉스럽게 드러나다. 이 주제를 가지고 공연을 해요. 보시고 싶으신 분은 팟빵에 올려주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을 취해드릴게요. 공연 제목이 Something Missing.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시 말씀해 주세요.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금요일 날에는 8시 공연이고요. 토요일 일요일에는 4시 공연이에요. 어디서 하나요? 코카 콘텐츠 시연장이라고요. 동대문구 회기동에 있는 공연장이에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공연 보러 오세요. 헌법 찬미 시간입니다. 헌법은 130조로 구성되어 있고요. 제10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제5장 법원입니다. 101조 1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2항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 3항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1항 대법원에 불을 둘 수 있다. 2항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3항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한다. 네. 그 양심이 누구의 양심일까요? 넘어갈까요? 수정님 할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없으십니까? 잘 몰랐어요. 저는 이거 헌법 읽는 거를 이제 들으면서 되게 새롭고 되게 좋았다고 해야 되나? 네, 네.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내용을 몰라. 내용을 몰라. 우린 내용을 몰라. 어쨌든 조문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네. 네. 그럼 대출이는 어떻습니까? 다스는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대출이. 대출이요? 헌법 얘기 빼고 이제 그러면. 대출이. 대출이는 어쩌다가 하신 거예요? 평택 이야기가 되게 많이 언론에 보도되던 시기였어요. 네. 2006년도 제가 다니던 학교에 중간고사가 끝나면 일주일 동안 쉽니다. 문화주간이라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없어졌대요. 예. 그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없어진 것 같은데 대출이 들어가고 말해가지고 그래서 아 그때 뭐 할까 말면서 막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우리 대출이나 갔다 올까 일주일 동안 간 거예요. 아 그 전에는 안 갔었는데 예 한 번도 안 가봤었어요. 얘기만 듣고 네 한 번 그냥 농아를 가볼까 그 농아를 한 번도 가본 적 없었거든요. 4학년 때까지 근데 4학년 때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이제 그때는 5월 이전이었고 4월 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는 황새우래 아침 아 맞죠? 황새우래 아무튼 그게 있습니다. 네. 그것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작전명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황새우래 아침이 있기 전이어서 약간은 불안하긴 했지만 그래도 대추 초등학교도 있었고 일주일 동안 집집마다 다니면서 농약 주면서 저희가 이제 근데 대추리에 되게 가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계속 갔거든요. 주말마다. 1학기니까. 일주일 동안 갔다 오신 다음에 네, 네. 그 다음에 여명의 황새우 작전이 있고 그때 못 갔어요. 이제 그 다음 날 들어가서 있다가 매주 주말에 들어갔죠. 금요일 날 학교 끝나면 들어가서 월요일 날 학교로 다시 가는 그런 패턴을 하면서 이제 지내다가 여름 방학 때 이제 휴학할 생각하고 들어가서 여름 방학 때 들어가서 얼마나 계셨어요? 10개월 있었어요. 와, 여름 방학 10개월이요? 계속 대출이에서 그냥 예, 6월부터 다음에까지 있었으니까 한 4월, 5월까지 있었으니까 4월 때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아, 이번에 트럼프 왔을 때 간대가 그 대출이 그렇죠. 거기를 갔더라고요. 험프리 계시 있는데 예. 거기 옆에 항상 다니던 곳이고요. 아. 예. 그래서 기분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 새끼야 진짜 장난하나 그러니까 지금 그 평택 미군기지 만든다고 하고 네. 사실 제주 강정마을에도 네. 거기도 이제 만들기 시작한 아, 거고 그렇죠. 다 이렇게 연관 뭐 사드도 들어오고 이런 네. 것들이 다 연관돼 있는 거잖아요. 몇 년 십몇 년 전부터 계속 그래서 좀 되게 저는 평택 그 나오고 나서 되게 힘들어가지고 평택을 못 갔어요. 그 한동안 요즘은 그냥 지나가도 괜찮은데 예전에 지나가는데도 또 너무 힘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뭐 오래 지났기 때문에 많이 지났기 때문에. 괜찮은데 또 간 거 보니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가서 그럼 10개월 동안 계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줄어낸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일을 했어요. 아, 네네. 농사도 뭐 도와야 되면 농사도 돕고 마을잔치나 이런 거 있을 때 같이 일 돕기도 하고 매일 촛불집회를 했거든요. 농협 창고에 모여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매일 하는 일과예요. 아침에는 뭐 이렇게 뭐 계속 하시고 저녁엔 꼭 투쟁을 하던 장소였기 때문에 거기도 저녁엔 꼭 모여서 오늘 뭐 있었는지 이런 거 공유하시고 뭐 오늘 행사가 중요한 게 있었다 그러면 그런 걸 뭐 얘기하고 그랬죠. 그리고 저희가 만든 영상은 그때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까지는 완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7시에 하는데 아~ 7시까지는 반드시 완성을 해야 돼요. 어. 그러니까 정말 너무 우와. 되게 지금 생각하면 되게 오, 엄청난 어, 하루하루가 되게 빡세셨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소가 아니라 그 촛불 그 농협 창고에 보면서 그걸 보고 이제 그러면 하루가 끝나죠. 이제 아. 가서 이제 그럼 이제 밤에 술을 먹고 술을 엄청 마셨죠. 그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대출이 그쪽이 이제 공기가 좋으니까 시골은 네. 아, 잘 안 취해요. 아, 그래서 아, 맞아요. 잘 안 취하고 네, 빨리 깨고 그래서 새벽까지 항상 술을 마셨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또 네. 아침에 일어나서 또 촬영하고 그렇죠. 그럼 그렇게 만든 영상들을 네. 지금도 볼 수 있나요? 지금도 참새상에 들어가면 몇 년까지 볼 수 있었어요. 제가 참새상이라는 그 참새상 인터넷 네. 방송을 만들어서 그 네. 안에 인터넷 채널을 만들어서 했었는데 네. 거기 가면 몇 년 전까지 볼 수 있었는데 네. 지금은 사실 안 들어간 지 저도 오래돼서 네.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참새상에 들어가서 아무거나 검색하면 되나요? 뭘 검색해야 되죠? 들소리라는 거 아. 검색을 하시면 아마 네. 나올 겁니다. 네. 들소리는 아이디인가요? 방송국 이름이에요. 아, 네. 아, 가재울 라디오처럼. 가재울 라디오처럼. 아, 참새상에서 만든 방송국. 네. 아, 참새상에서 틀어주는 곳이었고, 이제 저희 그 마을에서 대책위 분들이랑 같이 만든 거였죠. 아, 대출위에서? 네. 그 거기에 주민대책위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되게 저희가 되게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게 돈이 얼마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 카메라가 있대. 거기 아~ 대책위에. 그래서 네. 아, 카메라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그냥 아~ 카메라가 하나 있다고 해서 그 카메라 들고 네. 편집 컴퓨터 하나 가지고 시작을 했죠. 그래서 네, 되게 무식한 일이었던 있는 것을 나중에 알았죠. 네, 그러면 참새상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네. 들소리를 검색해서 들소리에서 검색해서 나오는 영상들은 그럼 다 그때 수정님이 만든 저 빼고 네 명 더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함께 한 친구들이 네. 만든 영상인 거죠. 다 그 네. 들소리에 맞습니다. 나오는 것들은.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끼리 시작해서 나중에는 늘어났어요. 그래서 푸른 영상이라고 다큐멘터리 만드는 감독님들도 들어와 있었는데 그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만드시기도 하고 영상 작업하는 친구들도 들어와서 같이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좀 뒤에는 좀 늘어났던 거죠. 하루에 그렇게 그 일과 같이 10분 되는 영상을 매일 만든다는 게 쉽지 않은데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많은 일을 하셨네요. 어쨌든 집에 가서 파파이스도 안 하는데 봐야 되겠어요. 될지 모르겠는데 참새상에 들어가서 들소리를 검색해서 대출이 영상을 네.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헌법 얘기할 거 없으면 넘어갈까요? 여기요. 헌법 얘기 왜 아무것도 안 해요? 너무 어려워. 헌법 얘기 어려워요. 네. 박주민님의 법의 바리바리 뭐 그거 들으세요. 아, 네. 아 팟캐스트가 있어요? 네, 네, 네. 무한도전에서 박주민 나와가지고 아, 한 적 네. 있었잖아요. 네, 네. 국회의원 면담법을 실제로 발의했다고 시청자들하고 약속을 네. 지켰다고 하더라고요. 국회의원 만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국민들이 만나고 싶어 할 때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권자 30명 이상이 네. 면담 신청서를 작성해서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국회의장이 이를 국회의원에게 송부하면 해당 의원이 30일 이내에 면담 수락이나 거절의 의사를 밝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솔직히 국회의원들을 안 만나주려고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만나주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있긴 하지만 안 만나주려고 하잖아. 그래서 제일 가슴 아팠던 사진 중에 기억나는 게 김무성한테 세월호 가족의 그 피해자 아버님이 무릎 꿇었던 그 사진 계속 돌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그 우리 그 척순이 네. 아, 박근혜도 척순이 쌩까고 말이야. 아무튼 박주민이 그렇게 그 시청자들하고 약속을 지켰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무한도전에서 했을 때도 그 임산부 전용 주차 그것도 발의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임산부 전용 편의 네. 주차. 여성 전용 주차 말고 임산부. 장애인 전용 주차 말고 임산부 전용 주차를 또 개수를 늘려달라는 거죠. 거기에 포함돼서 늘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임산부는 더 넓어야 되더라고요. 네, 그럼요. 차에서 옆에가. 나올 때. 네. 차에서 나올 때. 그냥 일반은 못 나온다고 하더랍니다. 네. 맞더랍니다. 국회의원들은 좀 이렇게 법을 아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네.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도 그 SKT와 KT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해서 만든 것 그런 식으로 국회의원한테 이제 주장을 해서 네. 법이 그렇게 된 것처럼 그렇죠. 그 위에 있는 좀 재벌들과 그렇죠. 힘 있는 자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려고 그렇지. 하니까 자꾸 이렇게 그렇죠. 탈이 생기는 거 같아요. 그렇죠. 국회의원은 그런 분들만 또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나줘! 면담법. 박주민은 어디? 은평이에요. 아 여기 아니죠. 여기 아니고 서대문 거 아니죠? 옆에. 아 저 박주민 화나신 것 같은데요? 왜 여기 안 왔어? 이런 거 좀 화나.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닙니까? 가까운 데 계셔서. 네. 내가 선거운동도 했는데 현장을 뛰었다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하시는 분이 거기 사셔가지고 은평구에 박주민을 찍으라고 막 내가 막 설득을 했지. 꼭 그렇구나. 찍어야 된다고. 박주민 의원님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진짜. 예. 박주민 변호사일 때 처음 봤을 때 아, 예. 얘 인상이 그 남아있어요. 아직도. 아, 저 사람은 대체 누구지? 아. 이렇게 머리도 잘 안 감으시고 예. 늘 지저분하게 하고 다니셔가지고 거지가 변호사라는 거야? 아 그래요? 말했어. 웃었던 기억이 나네요. 제 예감인데 곧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예감입니다. 아, 그 국회의원 중에 잘 뽑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박주민. 춘천인가 거기 성심병원. 성심병원. 그래가지고 간호사들한테 선정적인 옷을 입혀가지고 완전 춤추게 하고 거기서 또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김진태한테 후원금을 10만 원씩 보내라고 해서 작년처럼. 올해도. 아 그런 김진태 같은 사람을 국회의원을 뽑는다는 것도 참. 김진태라니. 자 그러면 넘어갈까요? 미안해 어디, 자꾸 딴 어디에 계속 넘어가는 거야? 저희도 나름 코너가 있어서. 풍주쌤의 수비학. 연도카드 9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오늘의 연도카드 14번 템퍼런스 카드에 대해서 시작해볼까요? 네. 먼저 카드를 살펴보면요. 맨 위에 로마 숫자로 14라고 써있고요. 맨 아래에 템퍼런스라고 영문으로 써있어요. 그림을 보면은요. 날개를 활짝 편 천사가 흰옷을 입고 서있어요. 물가에 서서 한 발은 물에 담그고 한 발은 돌을 딛고 서있어요. 양쪽에 컵을 들고 있는데 한쪽 컵에서 한쪽 컵으로 물을 붓고 있어요. 천사의 머리에는 찬란한 후광이 비치고 이마에는 태양을 상징하는 원이 빛나고 있습니다. 천사의 뒤에는 황금빛 왕관이 빛나고 다른 한쪽에는 수선화가 피어 있어요. 그림에서 물은 감정을 나타내고요. 수선화는 나르시즘을 그리고 왕관은 명분과 명예를 의미합니다. 그림은 상상이 되셨나요 혹시? 네. 네. 템퍼러스라고 하면 절제, 자제죠. 절제 카드는 서로 다른 둘을 합쳐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감정을 잘 다스리며 감정의 균형을 맞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연도 카드 템퍼러스의 키워드는 밸런스입니다. 밸런스, 균형이나 조화의 뜻을 갖고 있죠. 그림에서 천사가 한 컵에서 다른 한 컵으로 물을 옮긴다는 것은 자신의 욕망을 다루는 거예요.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보통 절제나 밸런스, 조화 이러면 느낌이 어떠신지. 저 같은 경우는 절제, 밸런스, 조화 이러면 참아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사람들한테 맞춰주고 그 상황에 맞춰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타로카드 템퍼러스에서 말하는 밸런스는 욕망을 다루는 거지만 나의 욕망을 푸는 거예요. 아, 참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확실히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을 의미해요. 그림이 두 개의 컵은 비어 있어서 양쪽으로 왔다 갔다 옮길 수가 있어요. 컵은 감정이나 욕망을 나타낸다고 했죠. 그래서 욕망에 대한 절제가 무조건 참는 절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화라는 게 무조건 중간이 아닌 거예요. 고무줄처럼 늘어날 때는 늘어나고 줄어들 때는 줄어들고 아주 유연하게 대처하는 걸 말해요. 이 확장과 주름을 조절하면서 나의 욕망을 채웠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잘 관찰하면 되는 거예요. 지난 3년을 같이 보면 더 잘 이해가 되는데요. 어떤 3년을 지나왔냐 하면 11번 저스티스 결단의 해에 빨리 결단해서 버릴 것은 버려요. 그리고 12번 더 행맨에는 거꾸로 매달려서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고 버티죠. 13번 데스해에는 파란만장한 변화를 겪으며 예전의 나는 내가 아니에요. 그런 13번 데스를 지나면서 내가 마음이 편한 상태가 돼요. 14번에는 그림에서 보듯이 13번 죽음으로 인해서 텅 비어있는 그릇에 새로운 생명의 물을 채우는 거예요. 그릇이 두 개가 다 비어있기 때문에 서로 양쪽으로 왔다 갔다 옮길 수가 있어요. 연도카드 14번 회에는 키워드가 밸런스라고 했잖아요. 모든 것을 다 끌어안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놓지 않고 중심을 잡으셔야 해요. 자신의 마음을 알려면 자신에게 솔직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는 얘기에 귀를 좀 기울이셔야 되거든요. 그림에 보면 나르시즘을 상징하는 수선화가 있어요. 네.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라고 카드는 말하고 있어요. 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면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되고요. 그 욕망을 채우셔야 밸런스를 잘 맞출 수 있겠고요. 밸런스라는 게 하나를 선택하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어떻게 잘 다루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내 안에서부터 채워지면 나의 삶과 나의 감정과 내 관계들이 일치되면서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만든 규율과 행동에 일관되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일관성 있게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14번의 해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 내 안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나를 사랑하세요. 나의 욕망을 확실히 채워보세요. 오늘 풍주쌤의 수비학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3일 날 오전 10시에 상암동 박정희 기념 도서관에서 동상 기증식을 했어요. 동상 자체를 세우지는 못하고 현수막으로 대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애초에 약속한 게 어린이 도서관하고 박정희 기념관을 만든다고 해서 서울시가 허가를 해준 거래요. 근데 이제 2012년 이후에 어린이 도서관은 문을 닫고 기념관을 건립한 후에 소유권을 서울시에 넘긴다고 약속을 했었대요. 근데 약속을 이행을 안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념관은 지금 실질적으로 서울시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동상 같은 거를 세우려면은 서울시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그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서는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자기네들도 나름대로 또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하니까 법적 절차를 밟아서 동상을 세우겠다고 얘기하네요. 어린이 도서관으로 쓰려고 했는데 도서관과 어린이들이 보기엔 좀 민망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박정희를 찬양한다든가 그렇듯이 유경재단 광진구에 있는 어린이회관도 자기네 유경재단이긴 하지만 거기에 가면 유경수 박물관처럼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순직해요. 되게 진짜. 은산해요. 은산하고 되게 후져. 면역이 있을까요? 그게 이거는 역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아무리 유경재단이고 자기네들 거라지만 이렇게 함부로 써서 애들한테 보여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동상도 기증을 받은 거래요. 세종대왕 만든 사람이 만든 거래요. 그게 뭘까? 이승만 트루먼 박정희 동상 건립 추진 모임이라는 시민단체가 있대요. 나는 여기도 뭔가 돈이 있는 것 같아. 남의 단체 이름 그쵸? 듣고 웃으면 안 되겠죠? 네. 지진이 발생할 때 문자들을 받으셨잖아요. 네. 이번은 문자가 되게 빨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되게 빨랐는데 이 문자가 그 3G망에서는 긴급 재난 문자가 안 온대요. 6년 전에 그 SKT하고 KT하고 3G망을 불가하고 4G망에 적용하자고 걔네들이 주장을 해서 6년 전에 이렇게 된 거래요. 그래서 내 거 안 왔구나. 그래서 안 왔구나. 이거는, 아는 사람이 있던데. 저 3G예요. 시나 행정기관에서 무조건적으로 다 이렇게 발송하게 돼 있대요. 네, 통신사들이 장사를 하는 방식인데 3G에서 4G로 바뀌고 4G에서 또 뭘로 바뀔 수도 있죠. 계속 그렇게 하죠. 어이없네. 2G 없어진다 그래서 내가 버티고 버티다가 바꾼 거였거든요. 잡수 죽고 나서 마지막 유물이다. 이걸 보관하시려고 했군요. 아재울 라디오와 함께하는 조카 세월을 아니 아직 11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요. Conjugate. Conjugate. Namencheol. Park Young-in. Yang Seung-jin.